chain 어둠 속에 가는 내 saber 긴장할게 등장한 내 새로운 challenger Supersonic 누구보다 빠르게 Oh na na na 터져듯한 심장 소리 들리지 Oh na na na 다 쏟아내 거치는 우리의 삶 This is the end and this is the moment 우리의 창대한 시작의 무물 뻔한 이 뻔한 모습이 아냐 이 노래 새 혁명의 신호 wake up Can you feel me now? Yeah. 지금부터 시작해 break it down I got the power I got the power 세상이란 나의 모태를 흔들어 오늘의 나를 넘어서 만족 따윈 없어 더 높이 올라 Supersonic 누구보다 빠르게 터져듯한 심장 소리 들리지 다 쏟아내 거치는 우리의 삶 This is the end and this is the moment 더 이상 꿈을 미루는 건 no way 독한 시간을 견뎌 하나가 되어 이 세상에 외쳐 Can you feel me now? Yeah. Yeah 지금부터 시작해 Break it down I got the power I got the power 세상이란 나의 무대를 흔들어 I got the power Yeah. 어둠에 지친 차가운 밤들이 기억이 나 버티고 이겨낸 지난 날 Never settle, just begin It's a battle, I won't quit 사랑이겠지, 난 무너지지 않아